동화 한국어 버전 눈송이. 옛날 옛적에 작지만 쾌활한 단캐스터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중 슈나이더 가족도 있었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세 사람은 커트, 올리비아와 로비였어요. 올해도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바로 겨울이었죠. 댄캐스터의 겨울은 특별했어요. 거리는 빛나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에 함께 모여 눈덩이와 눈사람을 만들었죠. 어느 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나와서 놀았어요. 커트는 길가에서 삽으로 눈을 치우며 롭과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여보, 차 마시세요. 금방 갈게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부부는 아들 롭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슈나이더 가족은 요정들이 그들에게 딸을 주기를 바랐어요. 저기 여자애들을 봐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딸이 있다면 머리도 빗어주고 항상 예쁜 옷을 입혀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창가에서 밖을 보던 커트는 아이들이 눈사람 만드는 걸 보았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날이 좋으니 우리도 나가서 롭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차고에 가서 공구를 가져올게요. 눈으로 아이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공구를 꺼냈어요. 롭은 눈덩이를 만들었고 올리비아는 안에서 따뜻한 코코아와 마시멜로우를 만들었어요. 커트와 롭은 작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먼저 몸을 만들고 손도 만든 다음 작은 발가락이 있는 발도 만들었어요. 아빠, 이제 머리를 만들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 큰 눈송이를 어서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눈송이? 그래, 눈송이라고 부르자. 눈송이의 턱을 깎고 귀엽고 작은 코와 예쁜 두 눈도 만들었어요. 커트는 입술도 만들었죠. 그렇게 눈송이는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눈이 그쳤어요. 그리고 구름 사이로 조금씩 태양이 나오더니 한 줄기 빛이 눈송이에 닿았는데 눈송이가 갑자기 숨을 조금 쉬는 거예요. 커트는 깜짝 놀랐고 롭은 신나서 소리 질렀어요. 우와, 엄마! 눈송이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된 거지? 눈송이와 눈이 마주친 롭은 좋아서 웃음꽃이 피었고 눈송이가 웃자 눈송이의 입술이 붉게 변했어요. 올리비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 눈송이는 놀랍게도 올리비아를 보며 붙어있던 눈을 털어냈어요. 오, 세상에! 이건 기적이에요! 요정들이 우리를 축복한 게 분명해요! 그렇게 모두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송이는 빨리 자랐어요. 매일매일 자랐고 점점 똑똑해졌어요.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눈송이와 놀고 싶어 했죠. 어느 날 겨울이 지나자 눈송이가 엄마에게 지구와 하늘의 요정에 대해 말했어요. 물의 요정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햇빛이 더 강해지면 전 가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떠나기 전에 강가에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안 돼, 눈송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낼 수 있겠어? 엄마, 전 가야 해요. 전 물을 순환하게 하는 요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니? 저는 냇물을 따라 흘러 강까지 가게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줄 거예요. 하지만 얘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다음날 아침, 눈송이와 롭은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갔어요. 풀밭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며 아침을 보냈죠. 햇살이 뜨거워지면서 녹기 시작한 눈송이는 강가에 앉았어요. 얼마 후, 눈송이는 다 녹아버리면서 강에 물이 되었어요. 야, 눈송이가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었는데? 눈송이야! 눈송이야!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눈송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롭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롭! 롭! 눈송이의 목소리야! 나도 들었어. 강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강으로 달려간 아이들은 물에 떠있는 여자아이를 보았어요. 바로 눈송이였죠. 엄마한테 금방 온다고 전해줘. 난 물의 요정들과 함께 가야 해. 혼란스러워진 롭은 머리를 긁으며 끄덕이고 나서 엄마에게 얘기하러 갔어요. 한편 눈송이는 물의 요정들과 함께 냇물을 따라 함께 흘러갔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 마실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 야, 그만해. 눈송이가 가져다준 물 덕분에 모든 땅은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눈송이가 강을 따라 흐르면서 꽃이 피어나고 풀이 더 푸르게 자랐어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죠. 시간이 흘러 온기가 가득한 땅에 조금씩 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강한 햇빛이 놀러왔고 아이들도 강가에서 놀았어요. 아이들은 강에 뛰어들어 수영하고 눈송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롭은 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정말 재밌어. 이제 나는 하늘의 요정들과 함께 가야 해. 여기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야.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과 함께 날아다닐 거야. 꼭 가야만 하는 거야? 우리랑 여기서 놀면 안 돼? 내가 가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아서 꽃가루가 옮겨갈 수 없게 돼. 네가 마실 신선한 공기도 없어져 버려.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그렇게 눈송이는 증발해서 나무 사이를 지나쳐 하늘로 올라갔고 바람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커트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가벼운 바람이 커트를 스쳐 지나갔어요. 커트가 위를 보자 놀랍게도 공중에 눈송이가 떠 있었어요. 안녕, 아빠? 안녕, 얘야. 올리비아, 얼른 나와봐요.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얘야. 바람과 함께 날아다녀서 좋아요. 낮에는 태양의 요정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고 밤에는 새들이 쿨쿨 자는 동안 숲의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녀요.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 아빠,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올 거예요. 조심하렴, 얘야. 바람이 불자 눈송이는 하늘로 날아갔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겨울이 오자 눈이 오기 시작했고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어요. 엄마, 아빠! 눈이 와요! 눈이 온다고요! 눈송이가 집에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눈이 온다고? 눈송이가 오면 과자를 줘야지! 가족들이 눈송이를 맞이하러 마당으로 뛰어나왔을 때 쌓여있던 눈 속에서 눈송이가 나타났는데 전보다 더 자란 모습으로 달려와서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돌아와서 기뻐요. 우리 눈송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이제 다시 안 떠날 거지? 응, 롭. 난 물을 순환하게 하는 요정이고 날 선택한 지구의 천사인 대자연이 나에게 1년 내내 땅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난 때에 맞는 물의 형태로 변해서 눈이 되었다가 물이 되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 다시 눈이 되어 내리게 될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나는 1년 내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눈송이야. 어서 들어가자. 널 위해 과자를 만들어놨단다. 그렇게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 차와 과자를 먹었고 눈송이는 물의 요정으로서 계속해서 단캐스터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답니다.